Baby, come back. And you have a choice. Drop it on me. 그날 밤은 내가 너무 심했어. 네가 진짜로 떠나갈 줄은 몰랐어. 내가 미안해 이 말 한마디 어려워서. 우리 끝까지 간의 성격이 더러워서. 말도 안 되는 일로 다투기를 하루에도 수십 번. 너는 면서 뛰쳐나가 난 주위를 두리번. 다시 돌아오겠지 내 힘이면. 분명 먼저 연락이 오겠지 아침이면. Baby 난 못해 너무나 못돼서 도착해주고 싶은데 잘 안 돼. Every day and night I'm so mean. Cause I'm so real, I'm so But mean. I can't change. 네가 사랑하는 나는 sorry I'm a bad boy. 그래 차라리 떠나자가의 유혹일게. 시간이 갈수록 날 안전을 할수록 실망만 남았겠지만. Baby don't leave me. I know you still love me. 왜 그래 솔직히 너 말이 네가 피. You ain't my lady. I'm jus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I'm so mean, yeah. I'm so real, I'm so real. But I can't change. 네가 사랑하는 나를 sorry I'm a bad boy. 그래 차라리 떠나자가요. You were good girl. 시간이 갈수록 나 안전을 할수록 실망만 남았겠지만. Baby don't leave me. I know you still love me. 왜 그래 솔직히 난 말이 네가 피. You ain't my lady. Man, 속은 달라. 날 버리지 마. 걔는 너만큼 날 이해해줄 사람. 없단 걸. Yeah. 난 알고 있잖아. You're baby. Oh, 그대. Baby to me. Yeah, yeah, yeah. 네가 사랑하는 나는 sorry, I'm a bad boy. 그래, 차라리 떠나자. 가게 you were good girl. 시간이 갈수록 날 안전을 할수록. 실망만 남았겠지만. Baby don't leave me. I know you still love me. 왜 그래 솔직히 난 말이 네가 피. You